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 이원영입니다. 어제는 공휴일이라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요. 여러 종의 다른 새들이 아주 형형각색 자신들만의 미모를 뽐내면서 한 무리씩 시끄럽게 혹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집 상공을 날아가거나 나무들 사이에서 즐겁게 조잘대는 걸 보고 야, 뉴질랜드가 정말 낙원은 낙원인 모양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곤 했는데요. 그러나 세속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집에 심어놓은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한 맺을 때쯤 되면은 성한 과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변하는데 그놈들을 그때는 그놈들 원망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좋은 점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면도 역시 있게 마련이죠. 추억의 골든팝스 오늘 첫 노래는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곡을 선곡해봤는데요. 이 파라다이스라는 곡 하면은 사실은 저는 쉐이드의 파라다이스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대중들에게는 1980년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흠뻑 받았던 PBKH의 파라다이스가 더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 첫 곡 골든팝스 첫 곡은 PBKH의 음성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뉴질랜드 정부에서 야생 키새의 수를 한 10만 마리 수준으로 2030년대까지 복원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는데요.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지금 한 7만 마리 정도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는데 1년에 개체수가 한 2% 정도씩 자연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 날기만 한다면은 그 종족수를 기하급수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부디 임무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중반 비틀즈의 미 발표곡들과 또 여러 버전의 데모 테이프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를 모아서 앤서러지 앨범을 비틀즈가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한번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 앨범의 탄생은 사실 90년대 중반 오노 요코가 존 레논의 미 발표곡 두 개를 가지고 폴 매카트니를 방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워낙 사업수단이 뛰어난 폴이 오노 요코가 가져온 두 곡을 옛 멤버인 조지 해리슨과 링고스타와 함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네 장의 앨범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네 장의 앨범을 다시 두 개씩 묶어서 이 앤서러지 1과 앤서러지 2라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또 노래 두 곡도 하나하나씩 그 앨범에 집어넣어서 아주 색다르게 전 세계에 발표를 해서 90년대 중후반에 큰 인기를 얻었던 앨범입니다. 아무튼 폴 매카트니의 사업수단이 특히 유별났던 기획상품 앤서러지 1, 2에서 골라봤습니다. Free as a Bird입니다. 시세의 개체수 유지 및 복원을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작년에 1천만 달러를 소요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주로 새의 이어마크,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귀표라고 하나요? 뭐 뭔가 부착시키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라는데, 아무튼 얘네들 가닥은 있어가지고 돈을 무진장 씁니다. 우리 같으면 그것의 3분의 1 값에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바입니다. 허니허니. 새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담비라든지 개 그리고 고양이 등과 같은 동물들의 공격으로 그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만약 한국의 희새가 살았다면 그 종족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희새들 이곳에서 살아서 아직까지도 그 명맥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가끔 이곳에서 개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 정말 이곳에서 잘 태어났어라는 그런 말을 속으로 하곤 하는데요. 이 한국에 있는 개들 정말 불쌍하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이거 키 개들을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개까지 나왔는데요. Anyway, 노래 나갑니다. 스리동 라이트입니다. 가사 내용이 참 쉽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Beautiful style. 연말 연초에는 많은 밴드들이 뉴질랜드를 방문, 그들의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유명한 밴드나 가수들이 뉴질랜드를 찾는데 아메리칸 뮤지션 제임스 테일러도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공연을 광고하는 동영상에는 우리들에게 그 하면 생각나는 이 노래가 소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곳에서는 히트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그의 노래 핸디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뉴질랜드에서 남자는 핸디맨이 돼야 하는데 손재주가 워낙 없다 보니 마누라와 자식들에게 홀대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제임스 테일러 노래처럼 상심을 고쳐드리는 사랑의 수성공도 안 되고 말입니다. 어딜 봐도 저런 인간 써먹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 사실이 각인되고 또 각인돼서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노래 내용이 참 여성분들 취향을 잘 간파하는 가사라고 생각됩니다. 연필이나 줄자를 사용하진 않지만 브로큰 하트를 픽스하는 당신의 핸디맨이라는 거 참 죽여주는 그런 가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지미 존스의 60년대 히트곡으로 알고 있는데 70년대에 발표하여 특히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의 최고 수작으로 평가받는 노래 How Sweet It Is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또한 마빈 게이의 노래를 다시 부른 곡이기도 하죠. 남의 노래만 불러도 인기가 있습니다.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당신에게 사랑받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How Sweet It Is.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need someone to understand my ups and downs. There you were, with sweet love and devotion, deeply touching my emotion. I want to stop. Thank you, baby. I want to stop. And thank you, baby. Yes, I do.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Feels so fine.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I close my eyes at night, wondering where would I be without you in my life. Everything I did was just a bore. Everywhere I went, seems I'd been there before. But you bright enough for me all of my days. Love so sweet in so many ways. I wanna stop. Thank you, baby. I just wanna stop. Thank you, baby. Like sugar sometimes.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Whoa, yeah. Thank you, baby. Oh, yes.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Oh, now.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It's like jelly, baby. 제임스 테일러 하면 캐럴 킹을 필두로 한 그 친구들이 생각나죠. 마치 세시봉 하면은 윤영주, 송창식 씨 뭐 그 친구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음악 교류 기간이 사실은 그의 최고 전성기 및 활동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 기간에 친구인 칼리 사이먼과 결혼한 70년대 초에 결혼했죠. 부터 이혼을 한 80년대 초까지가 한 그 한 10년 정도? 뭐 그 정도가 사실 그의 활동기였는데 그가 이혼을 한 다음에 공백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은퇴를 생각했으나 90년대에 뜻하지 않은 공연에 게스트로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의외의 관중들의 환호에 이를 번복하고 눈에 띄진 않지만 지속적인 순회 공연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오래전에 본 기억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런 그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97년도에 발표한 아워그라스라는 앨범이 상업적으로나 또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그래미상까지 거머쥐는 행운을 거두기도 합니다. 올해 15년 만에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면서 이번엔 뉴질랜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마빈 게이의 노래 Flying High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라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당신도 울고 있네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그 누가 알았던가요. 옛날에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한때는 당신을 미워했지요. 남겨진 상처가 너무 아파서 당신의 얼굴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옛날에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요즘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말 가끔 많이 쓰잖아요. 제 마음을 요즘 제 마음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요즘 마음이 사실 편치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그토록 경멸했던 히피족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한 번쯤은 그 생활에 빠져보고 싶은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럴 때 이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마음속에서나마 히피족의 아저씨가 한번 돼봅니다. 웨이트입니다. wall. He said, I will fix your rat if you take Jack, my dog. I said, wait a minute, Chester, you know I'm a peaceful man. He said, that's okay, boy, won't you feed me when you can. Take a load off, Fanny. Take a load. 밴드의 웨이트였습니다. 이 제 발음이 참 나쁜데 이 밴드의 이 웨이트는 이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은 명사용으로 이 무게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다려라는 그런 뜻의 웨이트와 아주 비슷한 그 프로나운시에이션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키분 한 분한테 이 두 단어를 보여주면서 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 얘기했더니 발음이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 이 코크 한 잔을 이 코카콜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그 해당 그 업소에서 코크 한 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펩시 한 잔 얘기했더니 펩시라는 말을 알아들어서 왜 코크라는 단어를 못 알아듣는지 자기도 지금까지 의아스럽다는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도 나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자유를 노래하는 히피 음악을 들으셨는데요. 이 우리들에게는 히피 음악 하면은 아마 이 그림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마스 앤 파파스입니다. 캘리포니아 드림입니다. 저는 왠지 히피하면 짐 모리슨이 생각나고 그의 노래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히피 음악의 종결자로 나름대로 그들을 불러보곤 하는데요. 도우스의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텔 쉽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공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공상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우스의 크리스텔 쉽입니다. Before you slip into unconsciousness, I'd like to have another kiss, another flashing chance at bliss, another kiss, another kiss. The days are bright and filled with pain. Enclose me in your gentle rain. The time you ran was too insane. We'll meet again. We'll meet again. Fields that never die. Deliver me from reasons why you'd rather cry. I'd rather fly. The crystal ship is being filled. 예전에 이런 히피 음악들을 집에서 듣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야, 너 지금은 50도 넘었는데 제발 이런 음악 좀 이제 그만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철들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철이 안 들고 있습니다. 서유석 씨도 동감하는 모양입니다. 철 날 때도 됐지. 서유석 씨의 풍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나는 담배 한 대 못 태우고 나는 밀밭에도 못 간다네. 머리만은 덥석거리지만 히피족은 진정 아닙니다. 내가 입은 옷은 작업복에 내가 가는 곳은 사롱인데 반타롱을 만나 즐기지만 사이키는 진정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어릴 때는 벌써 지났다고 다운타운 정이 들었지만 때가 되면 멀리 떠납니다. 나는 담배 한 대 못 피우고 나는 밀밭에도 못 간다네. 머리만은 덥석 뿌리지만 히피족은 진정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어릴 때는 벌써 지났다고. 다운타운 정이 들었지만 때가 되면 멀리 떠납니다. 때가 되면 멀리 떠납니다. 때가 되면 멀리 떠납니다. 이번 곡은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이 노래만 들으면 70년대 어린 시절 눈 내리는 겨울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윗동네 아랫동네 눈싸움하는 정감어린 그런 그 시절이 회상되곤 합니다. 솜사탕처럼 감미로운 3D 그리즈의 노래입니다. 그 시절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는 그 시절로 한 번 더 돌아가고 싶은 건 이 노래 때문만은 아니겠죠. When Will I See You Again 아름다운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Greenfield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린 초계 골든 팝스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집 주변을 날아다니는 새를 논하며 시작한 오늘 방송이 새들이 상징하는 평화와 자유를 음악으로 표현했던 히피 노래들을 방송으로 보내드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60년대 초반 원숙기에 접어들었던 알프레드 히치코크가 감독한 새라는 걸작이 머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새들의 집단 공격이 영화 전편에 흐르지만 왜 그들이 공격하는지 아무런 설명이나 상징 없이 주인공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피하거나 혹은 싸움에 응할 뿐 모든 것은 애매하고 비합리적인 공격을 하는 새들의 처분에 따를 뿐이었죠. 국내 정치가 한 여인의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이 공분을 느끼는 지금 여야 정치인, 언론, 사회단체 등 권력과 음향으로 관련된 집단이나 개인 모두가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 망신찬이가 된 대통령 한 사람을 죽이는데 모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색무취인 세대들의 공격을 자기 취향에 맞게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말든 국민이 보장하고 대통령으로 기꺼이 뽑은 사람을 내치는 것은 감성적으로는 동감할 수 있으나 이성적으로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 줄기를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 참여정부하에 탄핵파동을 통해서 익히 배워왔습니다. 대한민국 후가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omorrow